again. 2010. J.R.O. Somebody 누군가 나를 좀 알려줘요. 어떻게 이렇게 난 할 수가 있나요? 너무나 믿었던 그녀가 날 밟은 채 차갑게 등을 돌려. 네가 날 떠나서 널 할 수 있니? 난 아직도 깨닫지 못하던 나는 너를 마지막으로 내게 기회를 준다. 이제 어쩔 수 없어. Give it to my boy. Oh, listen to my boy. 내게 돌아다니 싫어. 천천히 이제 난 주먹을 쥐려 해요. 복수를 시작하려. 네가 날 떠나서 뭘 할 수 있니? 난 고통을 주겠어. 내가 받은 상처만 나를 마지막으로 내게 기회를 준다. 천천히 다가간다. Girl, dude.